얼음이 녹는 속도가 다른 곳에서 두 시간 더 빨리 걷는 너를 떠올려 다시 긴 발을 입고 너를 만나면 캐리어를 열어 모든 걸 말해버릴지 몰라 어쩌면 말해버릴지 몰라 다른 나라에서 어젯밤